널 사랑해야지 상처만 받은 나는 내 인생 단 한 번 사랑이 운명처럼 왔었네 나 당신 내게 없으면 누굴 위해 삽니까